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경축 평양시 용행원들의 합창 공연과 무도회 1편 단심 당을 따라 청정의 한길을 가리라가 1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 평양시 안의 용맹 일꾼들과 용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